자기야, 우리 오늘은 뭔가 특별하게 지내보는 게 어때?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어. 왜 특별한 날이냐고?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을? 오늘은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100번째 말하는 날인데.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우리 그럼 여행 갈래? 여름이고 하니까 계곡에 놀러 가자. 혹시 가고 싶었던 계곡 있어? 그리고 나 우리 자기랑 야외에서 하고 싶어. 얼른 하고 싶어. 가자, 얼른.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이 아예 없는 곳도 어딘지 알고 있어. 가서 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후식으로 라면도 먹고. 그럼 오늘 저녁에는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소고기를 사가야겠다. 그럼 우리 오늘은 미친 듯이 노는 거지? 밤새 놀 거니까 차에서 푹 자. 자, 얼른 타. 이제 출발하자. 오늘은 나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자기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사람 없다. 그치? 그리고 가까워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와, 좋다. 그리고 여기 소리 들어봐. 소리 엄청 좋지? 아, 내가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자기랑 이렇게 와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자기 보고 있으니까 더 하고 싶다. 우리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잠깐 할까? 우리 자기랑 여기서 바로 하고 싶어. 그냥 이 소리 들으니까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하면 엄청 스릴 넘칠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더 흥분되고 기분 좋을 것 같아. 봐봐. 오픈되지. 나도 이런 데서 하니까 더 흥분돼. 그리고 이렇게 계곡 안에서 하니까 마치 우리 자기 가슴이 이쁜 과일 같아. 그래서 엄청 탐나. 우리 자기는 걱정돼?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여기 원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몰라. 나도 등산하다가 길 잃어서 알게 된 곳이 여기야. 근데 여기 오면 너랑 꼭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하니까 더 스릴 넘치잖아. 안 그래? 난 여기서 하니까 물은 시원한데 거기 안쪽은 따뜻해. 뭔가 이 조화가 너무 좋아.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맞지? 자기야. 힘들어. 많이 힘들었어? 그럼 얼른 고기 구워 먹고 장어 먹고 또 할까? 오늘 미친 듯이 놀 거야. 그리고 자기랑 여기 너무 와서 특히 자기랑 와서 더욱더 좋다. 너무 좋아.